전국 잔디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 청년맹 조항위원회의 주최로 20일과 21일 국가과학원 잔디연구분원에서 진행됐습니다.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과학자, 기술자, 교원, 박사원생들이 참가한 발표회에서는 우수한 논문을 내놓은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.